술을 타며 행복했지. 춤을 추면 신이 났지. 손풍금을 올리면서 사랑 노래 불렀었지. 하면 즐거웠지. 흰 분칠에 빨간 코로 사랑 얘기 들려줬지. 영원히 사랑하자. 난 했었지. 잊지 말자. 언약했었지. 울어봐도 소용없고 후회도 소용없는 서글픈